난 꿈을 꾸네. 설레는 마음 가득히 널 바라보네. 두근대는 마음 오르게 오늘처럼 내 맘에 하얀 별이 내려와 너의 눈에 두둥실 빛이 내 널 그려보네.